예,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에 보면 우리가 며칠째 계속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결론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교회의 대표자였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또 교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복음이 전하여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혈통이나 외모나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의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론도 4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4년쯤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대표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를 처음 생각할 때는 뭐 되게 못 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리는 상상처럼 막 초원이 펼쳐져 있고 막 그런 동물들과 야수들을 막 볼 수 있고 뭐 사람들이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혹시 뭐 그런 장면들을 저도 간혹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던 곳들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모습들은 마치 낙후한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봤던 한국의 50년대, 60년대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다 완전히 야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히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유지한 곳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무언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대부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독재자나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빈부의 격차는 심하고 또 뭔가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는 노력하지만 먹고 살 것들이 없는 가난한 곳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집을 또 방문해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뭐 선물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저는 그 막 어떤 냄새나 음식을 잘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음식도 그들이 예배가 끝나고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을 해주었는데 뭐 떡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생선 요리 같은 거를 해줬는데 너무 뭐 냄새가 강하고 또 먹기가 어렵고 또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뭐 아주 더운 지방인데 에어컨도 없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너무너무 악취 같은 것들이 코를 찔러서 저는 되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또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도 티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오는 길에 여쭤봤어요. 아, 선교사님은 괜찮으시냐고. 저는 사실은 냄새가 되게 심해서 그것을 참느라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도 한 몇 년간은 이 사람들한테 내는 냄새들, 또 음식들,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참 괴롭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와 음식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뭐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줘도 개의 냄새가 납니다. 예. 개의 냄새가 있어요. 그죠? 개의 냄새가 뭐예요? 예, 누린내 같은 게 있는데 비린내가 아니라 그럼 비린내는 생선이 나는 거고 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개를 키울 때 한결같이 하시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집이든 냄새가 나지 않는 개는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개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네, 이렇게 제가 가만히 경험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에게도 아마 처음에는 냄새가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물론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개를 뭐 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개의 냄새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꺼려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제가 겪었던 선교사님의 모습과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아, 이분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단지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집과 그분이 먹는 음식은 저희가 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신방을 가고 또 어떤 그런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나는 냄새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익숙해진 것은 단지 그들 가운데 오래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되었으니까. 예. 저같이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와 가까이 잘 할 일이 없으니까 강아지의 냄새에 아직 또 익숙하지 않고 또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예쁘잖아요. 막 와서 비비고 또 예쁜 짓을 하고 그런 것들 속에 마음이 열리다 보면 그 강아지의 냄새도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네. 결혼을 하는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남녀들을 이렇게 형제자매님을 결혼 예비학교와 같이 상담하다 보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누가 봐도 좀 불편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결같이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단점 같아 보이는 것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살이 좀 많으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살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살이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또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을 보면 좀 목소리가 중간 정도면 참 좋을 텐데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럼 좋을 텐데 이렇게 박력 있고 목소리가 큰 게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힘 같은 거죠. 예. 시간이 지나가서 사랑의 묘약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이것을 이렇게 좋아했지? 그때는 내가 왜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지?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뭐하게 되어지냐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식인들을 통해서 지식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식한 것들을 싫어하시고 정말 지성인들을 사랑하셨다면 아마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 세상에 참 지성인들,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고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외모도 별로 아주 아름답다고 여길 만큼 아주 잘생겼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특별한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데 저의 인격과 저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한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다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것들을 누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적으로도 뭐 세상의 권세로도 뭐 외모로도 인격으로도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착각해요 자꾸.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게 이해되는데 세상에 정말 죄인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연쇄 살인마와 같은 사람들, 또 살인자와 같았던 살인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출소할 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하여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분노하는 것들을 봤어요. 저는 목사님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쁜 파렴치한 사람, 저는 조두순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런 복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받아주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조두순과 같은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1.1에게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죄인 자체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포함하여 요파에서부터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신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중심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오직 무엇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거된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은 자들 안에 능력이고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증거고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 46절에 보면 45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지만 지금 그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단기 선교로 우리 개척교회 남가주들 사랑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러 가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처음 오면 제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첫 학년 때 이제 7학년이 됐을 때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침례 받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다 7학년 때 자기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런 수양회나 이럴 때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들이 오전에는 여름 성경학교하고 저녁에는 또 수양회와 같이 집회도 함께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하고 집회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같이 준비하자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외적인 능력으로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힘있게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특별한 환경과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성령을 어떤 조작해서 경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성령은 성령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특별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는 있다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짧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이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고 은혜가 그들 안에 부어질 때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할 때보다 이 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확 부어질 때 여러분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혹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즉시 성령이 임할 때도 있었지만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에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뭐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 남편이 아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내 삶을 통해 막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목사님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받고 또 목사님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스스로 느끼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충만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좀 사모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교회 또 2년에 한 번씩 있는 전교인 수양회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수양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또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었던 두 가지 은혜들을 꼭 기억하셔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속대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 저도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공로도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예수님 믿을 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경험했던 고넬료처럼 오늘 저도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또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